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천만 국민의 고귀한 충정이 요라 같은 그리움의 대화가 되어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끝없이 굽이쳐 흘렀습니다. 경건한 마음 안고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수도 평양의 제19차 김일성화 축전장과 각도의 김일성화 전시회장들에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요라 같은 흠모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중앙과 각도의 사진 전람회장들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는 수많은 군중들로 흥성이었습니다. 각지에서는 태양절 경축공연 무대가 이채롭게 펼쳐져 뜻깊은 태양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습니다.